11월 11일 금요일. 여호와께 피할 것인가? 내 산으로 도망칠 것인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머금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라. 고난은 성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악인이 의인의 심장을 향해 화살을 겨누는 것처럼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기치 못한 위협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으로 삶의 모든 질서와 기반이 무너져 내릴 때 사람들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피할 곳은 오직 여호와의 품 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낼 때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는 안전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성도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은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진노의 비를 내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의인을 감찰하시며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만이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합니다. 묵상 에세이. 주님께 의탁하는 삶은 안전하다. 닉 부이치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 세계를 돌며 강연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는 자신의 처지에 절망해 8세 이후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 신실한 크리스천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을 받으며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LA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왔을 때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닉과 똑같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고 왼쪽 발도 짧았습니다. 그 엄마는 아기의 장애를 고치려고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닉 부이치치의 강연을 들은 그 엄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비로소 기적을 보여주셨군요. 저는 지금껏 아기의 팔다리가 자라 온전한 육체를 가진 정상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면서 팔다리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도요. 고난받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김성근의 포기하지 않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절 묵상. 세상에 살면서 삶의 터전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법과 정의와 양심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진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십자가를 짐으로써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믿기에 패역한 세상에서도 정직과 성실을 식물로 삼고 하나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문제와 고난이 닥치면 그저 세상으로 도망가고 싶어했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찾겠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뵙기를 소원하오니 저를 만나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